리명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5월 30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역사적인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새로운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염원을 실현하여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결의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가 뜨겁게 우려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노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패당의 극악무도한 반인민적인 악정과 미국과의 북침 핵전쟁 연습 책동, 외세와의 불평등한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말미암아 조상 대대로 갖고 온 남조선의 농토들이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담화는 남조선 농민들이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대를 이어오며 살아온 이 강토를 기름지게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갈 길은 오직 조국 통일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 통일 3대 헌장과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대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의 농민들이 서로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뛰쳐나와서 자란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